노동신문은 14일 유인 납치 범죄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런 제목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논평은 최근 남조선에서 우리 인원들에 대한 괴뢰 정보원 깡패들의 유인 납치 만행을 규탄단죄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강제 억류된 우리 인원들과의 면회를 정보원에 요구한 것은 그 대표적 실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괴뢰 정보원 패거리들은 당찰은 구실을 내대면서 남조선 각계의 요구를 끝끝내 거부했다고 하면서 이자들은 지난 5월에도 강제 억류돼 있는 우리 인원들과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정보 공개와 면담 요구를 묵살해 치웠다고 논평은 지적했습니다. 얼마 전 괴뢰 정보원 패거리들이 백주에 우리 인원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집단 유인 납치 만행은 사상 유례 없는 테러 행위이며 우리에 대한 극악무도한 정치적 도발이었다고 하면서 논평은 더욱이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괴뢰 당국이 강제 납치한 우리 인원들을 정보원 산하의 북미탈주민보호센터라는 곳에 억류해놓고 온갖 회유 기만과 협박 공갈을 들이대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자들의 망동은 그 무슨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을 광고하기 위한 비열한 음모책동인 동시에 북풍조작으로 민심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고 극도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괴뢰 정보원 깡패들의 유인납치 범죄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논평은 강조했습니다.